찾아갔어. Yeah, 몇 개는 짝수. Yeah, 몇 개는 되는지 기억은 안 나타고 나나버 상부. Yeah, 몇 개 찾아갔어. Yeah, six of them regular, four of them EP, one of them criminal. 발성한 내 오늘 밤도. Hey, 누군가 내게는 내게 얘기 대치겠어. 왜 음악에 넌 약이 다른 뜻은 안 내 issues. So remind it for myself. Yeah, talking to myself. I've been doing that a lot these days.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심내 아직 속파리 잘못 가는 30대. Hey, 수많은 문제들은 나도로 사지만 rap ain't one of them. 한 네모 같이 했던 게 몇 번쯤 되더라 대충 son of a evolve, I evolve through the years. So don't we all deserve a trophy. 아니 난 빼도 되는데 안에는 충분한 자격 가졌잖아. 너는 I got enough trophies. 성배 속에 독이 이제 누렸네. 야 너는 my eyes on the prize. I got if you know me. I got enough trophies. 이제 네 거다 보관할 곳이 모자랄 정도니까 나도 버릴 때 slowly but surely.